어렸을 적 기억들을 더듬어 어른들은 묻곤 했지 너는 뭘 하고 싶은지 말이야 그럼 나한테 더 뱉고 돌아오는 말은 안 될걸 그럼 애초에 왜 물어봐 네가 배고파 봐야 정신 차린단 그 말 돈이 최고란 말 만약 그 말을 내가 굳게 믿었었다면 더 좋은 딸이 됐을까 내 편은 얼마 없었고 내 주변 친구들은 그저 걱정뿐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 No way 평생 들어온 그 말 중에 너는 필요 없는 말 과거는 다 갖고 초라한 너를 봐 I don't really give a fuck now 내가 나의 길을 걸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하려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내게 말했지 No way, no way, no way 아직도 난 너의 말을 받았잖아 안 된단 말 해보지 했을 때 돌아오지 말을 내려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지만 나는 뜻대로 된 듯해 상황은 뒤집어졌고 뜬구름 위로 내 기분을 띄워줘도 누구는 배 아파하면 안 씹어대도 I don't really give a fuck now 내가